50 languages. 100 pack pack الظروف بوسا بوسا في وقت مضى ابدا ليس بعد 이미 아직 이미 아직 هل سبق أن كنت في برلين؟ 당신은 이미 베를린에 가 봤어요? 당신은 이미 베를린에 가 봤어요? لا أبدا 아니요 아직요 아니요 아직요 أحد ما لا أحد 누군가 아무도 누군가 아무도 أتعرف أحدا هنا؟ 당신은 여기에 있는 누군가를 아세요? 당신은 여기에 있는 누군가를 아세요? لا لا أعرف أحدا 아니요, 저는 여기에 있는 아무도 몰라요. 아니요, 저는 여기에 있는 아무도 몰라요. لا يزال لم يعد 조금 더, 더 이상 조금 더, 더 이상 هل ستبقى طويلا هنا؟ 여기에 조금 더 머무를 거예요? 여기에 조금 더 머무를 거예요? لا, لن أطيل البقاء هنا. 아니요, 여기에 더 이상 안 머물 거예요. 아니요, 여기에 더 이상 안 머물 거예요. شيء آخر. لا أكثر من 다른 것 아무것도 다른 것 아무것도 أترغب في تناول مشروب إضافي 다른 것을 마시고 싶어요 다른 것을 마시고 싶어요 لا لا أريد أكثر من ذلك 아니요 저는 아무것도 안 마시고 싶어요. 아니요, 저는 아무것도 안 마시고 싶어요. قد ليس بعد 이미 뭐를 아직 아무것도 이미 뭐를 아직 아무것도 هل أكلت شيئا؟ 이미 뭐를 먹었어요? 이미 뭐를 먹었어요? لا, لم آكل شيئا بعد. 아니요, 아직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아니요, 아직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أحد ما, لا أحد. 또 누가? 아무도 또 누가 아무도 هل هناك أحد يريد قهوة؟ 또 누가 커피를 마시고 싶어요? 또 누가 커피를 마시고 싶어요? لا لا أحد 아니요 아무도요 아니요 아무도요